벌써 며칠째 이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그저 멍하니 꺼져있는 TV를 바라봐 네가 떠나가던 그날 함께 사라진 그 모든 시간들이 날 더 외롭게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버렸던 그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조금만 더 담아둘 걸 모두 사라질 추억들이 난 그립고 또 그리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어 후회되는 건 어디까지가 사랑이었고 언제부터가 이별이었는지 모든 게 다 희미해져 버린 것 같아서 남았을지